8월 4일 목요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의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메론 물가 전투.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가 정복되자 하솔 왕 야빈이 북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에 대항합니다.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적군, 그들의 수많은 군마와 병거를 보며 이스라엘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며 구체적인 전략을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적군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강력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할 때 두려움을 이깁니다. 하나님만 신뢰할 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끊고 불살라 하나님 이름만 자랑해야 합니다. 가나안 북부를 정복함.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적할 수 있는 상대는 없습니다. 북부 연합군은 군사 규모나 무기의 질적 측면에서 이전에 이스라엘이 상대했던 중부나 남부의 적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단번에 그들의 말과 병거를 무력화하고 모든 성읍을 차례로 진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솔 성읍을 불살랐고 나머지 성읍의 재물과 가축은 백성에게 전리품으로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이 성취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힘이 됨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삶을 압도하는 힘든 문제 앞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묵상 에세이 환경의 장애물을 돌파하라. 독일 남부 바바리아주 출신의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1853년에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해 금광 주변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했다. 어느 날 그에게 10만여 개의 대형 천막을 군에 납품하도록 주선하겠다는 제의가 들어왔다. 그는 빚을 내서 공장과 직공을 늘이고 밤낮으로 일해 텐트 10만여 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군납의 길이 막혀 파산 직전까지 몰리게 되었다. 고민을 거듭하던 어느 날 그는 금광촌의 광부들이 모여 해진 바지를 꿰매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금광에서의 하루 일과를 끝낸 노동자들이 찢어진 옷을 깁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었다. 그 순간 리바이는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그는 두꺼운 텐트천으로 청바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 청바지는 날개 놓친 듯이 팔려나갔고 그것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리바이스 청바지가 되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문제의 크기에 눌리지 말고 어두움의 덩치에 눌리지 말고 사탄의 연포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크면 응답도 크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만 있다면 승리를 손에 쥘 수 있다.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음의 불을 피우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해할 때 기적이 나타난다. 나관호의 나는 이길 수밖에 없다. 한절 묵상. 당시 이스라엘이 갖지 못했던 말과 병거는 가나안군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나 이스라엘에게 패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인간의 자랑거리를 파괴하는 심판주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말과 병거를 노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한 것은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의 척도에 흔들리는 제게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위대한 진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속의 불신과 염려를 모두 불태우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